요즘도 아직 구속도 없는 어른들은 후드 밑에 찾고 나지. 여기 허무하게 날아가는 불현담배. 여기 불려나온 아이들은 괜찮죠. 여기 뜨겁게 달아오른 냉정 한밤에. 여기 마지막 한층 돌아갈 수 없는 조차. 여기 그래 바로 여기에 취해 흥청되는 모습은 너무도 여기 언제 가만히 여기 멈추지 않으면 뭐 사는 길이 그래도 여기 그렇게 옳은 말은 무시한 채 가장한 가라앉게 마련 넌 좀 동네 가라오케 애선 어린애들 내려놓고 두각 뿜어 바꿔놓을지도 모를 일은 무너지는 시대들을 지모시키는 이름 쾌락과 함께 항상 무지집 떨고 무덤 끼고 비명의 일을 그렇게 많은 어쩜 당신 딸들 지금 이 시간에 어쩜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아무도 모를 일은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우 위에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우 위에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검은 빛을 묻은 맘에 힘과 웃음 소리 붉은 빛을 묻은 아이 삶에 있는 좋은 소리 침묵 속에 생명 찢어내는 사생의 소리 하지만 내게 찢어지고 울은 비명 소리 낙태처럼 내 힘한테 수정소리때 적신으로 안아대 축복과 신비는 멀리 뒤로 한채 평등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체 그 자체 그것도 낙태 그것은 눈떠보지 못해 삶에 대한 학대 갈대 깜찍해버린 이 사회의 지금 상태 치명한 지옥의 잣대 한 해 두 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죽어가는 날아가는 승 앞에 그들 앞에 무조건 뭐 앞에 운영해 야 하는 동안야 기도해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을 위해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을 위해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또 먹는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몸 아니 그녀들의 영혼 맞아 그네들의 눈에 좀 그냥 좋은 대로 지켜봐 그 다음대로 지켜봐 누가 뭐라 사람이나 혼나 죄다 받아 들어버리려고 했던 말만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좋은 바로 좋은 머릿속에 한 죽이 발사 오아시스마저 말라버린 눈 좋은 많은 것도 좋은 동네 집에 다니까야 이제 막대 상업주의 그만둘 시간이야 우리 시체 지나가는 것도 순간이야 바른 의식 모습 없지만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그거 막기 위해 하는 말이 지금 시작 아니야 나중에 소위 꽃이 왜 아까 아니야 너무 늦어버린 지금 저가 아니야 듣고 느낄 수 있다면 고쳐야 될 것 아니야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을 위해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야 지금까지 많은 후회 다 접어둔 후회 잘못했던 우리 삶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성을 위해 우리 맘의 캔슬을 지어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해 다 모두 다 같이 나와보자 다른 오른 바른 길을 야 함께 가 의식 속에 양심이 가란 대로 야 변하는 대로 가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해 다 모두 다 같이 나와보자 다른 오른 바른 길을 야 함께 가 의식 속에 양심이 가란 대로 야 변하는 대로 가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해 다 모두 다 같이 나와보자 다른 오른 바른 길을 야 함께 가 의식 속에 양심이 가란 대로 가 변하는 대로 가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해 다 모두 다 같이 나와보자 다른 오른 바른 길을 가 함께 가 의식 속에 양심이 가란 대로 가 변하는 대로 가